장난기 하지 말란 소리 익숙한 게 구장이 고집불통난 못 말려 정말 넌 언제나 화냈고 그때 난 깃밥 안 했고 난 오빠잖아 뭐든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나만 믿어 밤하늘에 별도 따줄게 그런 시시시시 콜콜한 말 시시실태 자기 말만 들으래 지루한 연인 흉내 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내가 뭘 어쨌니 전혀 모르는 줄래? 왜 그런 말 하면 거짓말 같지 내가 이래봐도 거짓말은 아니야